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러시아의 인터넷 잡지 렘추치, 인터넷 홈페이지 클라소바야 보리바, 중국의 환구망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 연구 전국위원회, 러시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과 백두산 최수고 조선신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려명거리 건설장을 또다시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팔 신문 아르판, 세네갈 신문 복수 뽀뿔리,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주체사상 및 선근정치 연구 네팔 기자협회, 네팔 조선진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려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백두산 건축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러시아 신문 크라스나야 즈베즈다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려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